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2돌세의 즈음에서 스위스 조선위원회와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리사장, 나이지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중국 항일혁명열사 장우라 동지의 가족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7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